내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.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가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.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. 돌아보진 마.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눈길 주진 마. 생각하지도 마. 또 다른 내 삶에서 너의 채 오늘